오늘 조선반도 종세는 미제의 선제 타격 책동으로 해서 도는 수습할 수 없는 핵전쟁 위기 속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제의 북침 전쟁 각본에 따라 사상 최대 규모의 방대한 침략 무력과 첨단 전쟁 장비들이 총투입돼서 발광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키 리졸브 독수리 17 합동군사 연습으로 날과 날이 이어진 3월의 오목한 종세가 그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4월 말까지 계속될 독수리 합동 연습 기간의 오전광들은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중심과 중요 거점들에 대한 신속한 기동과 전개, 정밀타격과 기습점령에 초점을 맞춘 쌍용 훈련을 온근 한 달 동안이나 벌린다고 합니다.